같이 한번 소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더 잘 되시는 애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년 이제 1월 달에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계획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하고 또 좋은 유익이 될 수 있고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창원입니다. 김해가 아니고 창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베트남 예배 때 우리가 같이 참석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죠. 마지막 주가 다음 주니까요. 다음 주 시간은 3시부터 아마 4시 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이 처음이라서 정확한 시간은 아마 가야 이제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도 함께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제가 한글 교사를 할 때 늘 그 마음 자세를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마음이 뭐냐면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동정하는 마음도 가지면 안 되고요. 불쌍하게 여겨도 안 되고 업신여겨도 안 됩니다. 아니 불쌍히 여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겪어보니까요.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들 거짓 취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와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옷이 찢어져 있든 얼굴이 까맣든 하얗든 상관없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대할 때 아이고 불쌍한 사람 그러면서 막 거짓 취급을 하거나 하면 그게 동정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멸시하거나 깔보는 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주민이나 또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삶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더 섬기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유 저 불쌍해 어떻게 불쌍해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나와 똑같다는 것.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주민들 한글 교사를 했을 때 정말 제가 그분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분들 어디 가서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 못 받거든요. 다들 한국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지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 안 합니다. 저는 다른 것 없이 인사를 깍듯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고 그래서 아 나와 똑같다. 그 마음이 제가 겪어보니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길거리에 누워있어도요. 이 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우리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오늘 아침 잠깐 우리가 양성수 부형님과 얘기를 나눴지만 부형님이 섬기시는 거 안에 속에는 소망과 기대가 있겠죠.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도왔을 때 분명 이 중에는 필리핀의 위대한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 나처럼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 분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고 하겠지만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 친구고 이웃이고 어리면 동생이고 뭐 누나고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라. Watch the master's hand.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미리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던 것은 오늘 말씀은 말씀 가운데 조금 우리가 공부를 같이 하려고 제가 미리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아마 그 보시면 거기 남는 게 있을 겁니다. Psalm 1-3, verse 1 and 2.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성전의 손을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아멘. 자리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요나 chapter 1 verse 1 to 3.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은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욕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가는 배를 만나 백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우리 성경에는 다시스라고 하는데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Sometimes we miss.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쳤을 때 막 분노를 내고 화를 낼 때가 있죠. Sometimes we angry about what we missing. I have to catch that, but I lost. I miss. 우리가 뭔가 때를 잡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시면 주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로 가는 방법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강을 가로질러 갈 수 없어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가는 것, 그 길이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보면 대략 지금 우리가 있는 창원 혹은 남해 이 지역에서 저 북한 평양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From Israel to the nearby, that distance, like from here to the Pyongyang, North Korea, about the same distance. 여기서 평양까지 가는 것과 거의 같은 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을 보고 지금 평양 땅에 가서 40일 뒤에 평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평양에 가야 되는데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설령 내가 갔다 손치더라도 평양 한복판에서 40일 뒤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라고 외쳤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네. 아주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거리가 여기서 평양과 거의 비슷한 거리이고요. 그 거리가 물론 요나는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리고 요나는 가서 평양 한복판에서 너희는 40일 뒤에 죄를 많이 지어서 멸망한대,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요나스 ran away.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도망갈 것 같습니다. 평양 가서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욥바에서 배를 타고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갑니다. 참 신기하죠, 방향도. 요나가 배를 타고 스페인까지 가는 그 배를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배는 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크게 일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막 죽게 되었고, 그리고 배 밑에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은 왜 자고 있는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를 배에 던지면 여러분은 산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던졌더니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요. 그 나중에 요나를 또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나는 가게 되죠. 우리가 이 요나서의 줄거리를 보시면 요나의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무가 있었고 요나의 불순종과 그 결과가 있었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여 순종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뒤에 두 번째 부르심이 있고 요나는 순종하고 니느웨가 회개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양 한복판에서 40일 뒤에 여러분은 멸망한다 하셨더니만 김정은이 갑자기 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우리 다 항복해, 나쁜 짓 그만둬,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끝맺음을 보시면 요나가 기뻐하지 않고 요나는 괴로워합니다. 왜? 내가 볼 때 저 평양 땅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시니까 요나가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볼 때 니느웨 땅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기도, 다시 요나가 니느웨로 걸어갔고, This picture of imaginable Nineveh. 이것이 그 니느웨를 상상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proclaim the gospel, 말씀을 선포했고 요나는, 그리고 왕이 the king compassion, king repent, 왕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언제 멸망하는가, Jonah's waiting, when they will destroy,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는 바이 very wicked person, very bad. But Jonas, only one sentence. 40 days later, you will be destroyed from God because your sin. I'm so wondered because of this. How can they repent their sin? 요나가 40일 뒤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 죄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들이 회개한다고요? 그들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에게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 악한 이들이 그 한마디에 회개가 쉽다고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미리 우리에게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한번 쭉 같이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페로그 In this is the psalmist picture himself standing at attention as a servant before God, letting God direct his life. 시편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주목하여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짧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The first challenges of change. 첫 번째가 이 변화에 의한 도전입니다. When in Jonah chapter 1 verse 2, God called Jonah to go to Nineveh. He was asking Jonah to do something outside of his personal experience.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의 경험을 넘어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We know Jonah was prophet. 우리가 요나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그의 부르심 받은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Because of him, prophet. So he have to listen and obey and deliver the message from God. But this is exactly Jonah did not want to do. 근데 사실 이것이 요나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Jonas did not want to change. 요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약속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는 아주 악한 이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고 그 시대에 아주 포악하고 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쉽게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요나는 안 해? 그 참 나쁜 사람이야. Sometimes we think very easy. God said to you, but why you do not obey? You are bad. Very easy. But sometimes, if we stand his position, I understand why you do not want to obey God's word. 그럼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면, 아, 이 사람이 왜 순종하기가 어려웠을까? 우리가 때로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나와 있죠. If it is you, you are overbearing, but if it is me, I am bigger leader. 여기서 당신은 위압적이야. 근데 나는 리더지. 때로는 you are lazy, but I am laid back. 때로는 넌 정말 게을러 빠졌어. 하지만 나는 나이 느긋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정말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Nineveh had invaded Israel again and demonstrated the height of cruelty.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었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줬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포로들을 붙잡아서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꼬챙이에 끼워서 세워두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수 킬로를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내 나라 사람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저 북한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고 내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평생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서 그들을 용서하라 이 말을 전하는 것이 그게 쉽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정말 요나의 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예, 요나가 도망가는 것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Five reasons why Jonah did not want to go to Nineveh. 그래서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다섯 가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The first, Jonah was competitive. 첫 번째 요나는 좀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자기가 알죠? 왜 나를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킬 것 같았다면 그냥 멸망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요나가 알았죠. 그래서 요나는 싫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요나에게는 그런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The second, Jonah had the trouble forgiving past hurts because Assyria is enemy for Jonah.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요나에게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요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요나에게 아수르는 적입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의 상처를 입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용서의 부족함이 결국 요나를 해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게 되면 용서받아야 되는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서하지 않는 나에게 그것은 독이 됩니다. If you forgive others who hurt you,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this is like every day you drunk poison. 날마다 여러분이 독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독을 마시면 내가 죽습니까? 그가 죽습니까? 내가 죽습니다. If you drunk poison, you're dead, not he or her.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So God said, forgive.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The third, Jonah was self-righteousness. 이 요나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올바르지 그들은 틀렸어. 왜냐면 그들은 잘못이 있거든요.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이 있음이 나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나만 옳았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의인, 저 사람은 아니니까 악인, 이걸 너무 쉽게 구분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용서하지 않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그럼 우리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내 삶 가운데 어떤 결정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순간, 많은 선택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내 삶에 축복해 주십시오. 내 문제에 축복해 주십시오. 내 환경에 축복해 주십시오. 그걸 통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지 않고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기만을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축복을 띡 누르면 흘러 넘쳐야 되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올라서야 합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고 축복만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의 삶에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The five. Jonah was afraid. 요나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요나서의 많은 장면 속에서 요나는 두렵다. 아, 내가 두렵다. 그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용서받을까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님이 두렵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용서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Many times Jonah said, I'm afraid God, I fear God. But Jonah, do not fear God. He do not obey the message of God. He afraid his message achieved. So he afraid. 그가 정말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We need to ask, What is your plan for my life? 하나님, 내 삶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Many times, We don't ask him.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뭐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건 많은데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묻지 않으니 또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The ironic actions of Jonah on the ship. 배에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Jonah did not behave very prophet-like. Avoid the ship. 배 위에서 요나는 선지자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he slept, he hid. 그는 잠들고 숨어 있었죠. Sailor, you know, all sailors, they do not believe God. They saw many gods, but they do not believe Lord. 이 선원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요나에게 제비가 걸렸죠. 그때 선원들은 요나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가 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제비가 뽑혔으니까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hen Jonah said to them, I serve the God who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Then all sailors, they're so afraid, so disappointed. 요나 얘기하죠.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때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아, 그래서 이 문제가 터졌구나. 당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군요. 그럼 우리 전부 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훨씬 더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고, 요나는 Jonah's very coward. 요나는 얼마나 비겁했는지 모릅니다. 요나가 얘기하죠. 날 물에 던지면 여러분 살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영웅입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까? Why Jonah do not pray unto God? My Lord, I pray for you. Please stop this storm. Why he do not pray to God? 왜 요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폭풍을 멈춰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Jonah said, "Throw me. It's a very coward." He knows his mistake. 요나는 혹시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멈춰 주시면 내가 또 니네로 가야 되니까 나는 그냥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악한 것입니까, 요나가. 선원들은 그를 던졌습니다. 요나 was not, at least until he has in the belly of the great sea creatures.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 폭풍까지 이용해서라도 요나의 사명을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Jonah in the belly of the wild.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보시게 되면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물고기를 고래라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All the New Testament, they never translate this sea creature as a whale. 어디도 고래라고 말하지는 않고 just they say sea creature or big or large fish. 고래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큰 물고기 혹은 아무튼 바다 생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래인지 아닌지 이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When Jonah threw into the sea, that time, on time, sea creature was there.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This is mystery. 이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 그 물고기에 있었다는 거죠. 지중해가 영어로 뭐죠? 지중해. You know, they just started from the Joppa. The area of Israel, they not start across the stone, so not far. You know, this sea is not deep, so large fish cannot live here. This point. 여러분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막 출발해서 얼마지 않아 폭풍을 만났는데 그 바다는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중해 고래산다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큰 물고기가 사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She was there. Large fish, you know, she did not live there. 거기 안 사는 그 큰 물고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God prepared such a great swallow Jonah. It was miraculous. Why Jonah why not talk to God in his homeland and run from God across the sea? It was when Jonah got the point where it was thought that God could not be found that he finally fails. 요나가 하나님 날 절대로 찾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 물고기가 있었죠. God knows everything.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Out of the fish mouth. 이제 물고기의 뱃속으로 나왔을 때 There's very important time. Out of the mouth of fish, God said again to Jonah.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You know, what God said is exactly God said in the first time. Jonah chapter 1, verse 1 to 3. The same message to him. 요나에게는 똑같은 바로 그 메시지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똑같은 그 말을 다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은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갔습니다. Jonah chapter 3 verse 1, 2 요나서 3장 1절, 2절 그 보시면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You know, the Lord meets you at the point of disobedience.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했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지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왜 우리를 만나시냐면, He wants to change our disobedience.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 불순종의 바로 그 지점이 순종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시다가 넘어지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자리,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정말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받아서 경제적인 문제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파산해버렸습니다. 그 힘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 괴로움, 그 슬픔, 때로는 그 분노, 분함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뭐 파산 신청을 했든 어떻게 했든 또 구제를 받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그 지점에서 다시 내 삶의 물질의 회복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그래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셔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저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미꾸라지 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요리조리 피하고 도망가라 지금 이 말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당연히 피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그 말씀은 항상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가, 그 뜻이 아니라 큰 어려움을 만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 내가 너무 번아웃돼서 지쳤을 때는 그때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힘을 회복하고 다시 능력을 회복했을 때는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제가 원어사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Sister, at the service I will show you the scripture, but I don't like this scripture. It said, it is saying, if you met some problem, the trouble, God will make another way. God will show another way. But I don't like that. Because, for example, if you met some problem, okay, others, okay, others, okay, others. Wrong. Yes, exactly what I want. Yes, sometimes we burn out, we lost power. That time, okay, that time we have to, the away. Okay, it's okay. But when we recovered our power, then we have to make a way. So the Lord met you, the point of disobedience. That point is we have to recover it. We start to change our life. So what is disobedience in our life? More financial problem, why more friendship, relationship, why more others? But if you point down that point, okay, recover your power, okay, forgiveness then, and start again, exactly that point. 바로 우리의 불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일어서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God told Jonas to do the very same things that the prophet was instructed to do before Jonah ran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바로 그것, 그것을 다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그림을 돌아오겠습니다. How can they repent their sins? I feel very easy. But why, how can? 제가 볼 때 아주 쉬운데,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너무 쉽게 회개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고대 역사 가운데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나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갔을 그 즈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정확하게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뭔가 신이 진노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큰일 났다, 우리 신이 노했다라고 해서 자기가 신이 섬기는 신한테 제사를 막 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니느웨의 땅은 지진이 없는 땅이었는데 1년 전에 거기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왜 저 태양이 숨고 왜 우리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막 건물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Assyria is a great empire in ancient. So they record their history. One year before the Jonah came to here, we can find the record of history. Just 1 year ago, eclipse happened there. So they thought, our God angry, and they have big earthquake and there. So they thought, why happened? So they have to find the answer. Then Jonah came to here, and Jonah said, you will be destroyed because of your sin. So from king down unto my enemies, they all repented their sin because of this. So God used natural. God used the sun and moon and earthquake.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요나가 이곳에 오기 정확하게 1년 전에 그 사건들이 있었고 아시리아 이 제국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났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요나가 와서 얘기하죠. 여러분은 멸망할 것이다. 작년에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체감으로. 그럼 더 큰 지진이 온단 말이야. 또 태양이 사라진단 말이야. 우리 큰일 났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 악한 왕이 회개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연까지도 이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The hero in the narrative is not Jonas, but God.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의 주인입니다. What is the point of God?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포인트가 뭘까요? God wants to save Jonah and Nineveh. 하나님의 관점은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놓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만 돕고 살리고 저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나쁜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만 하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요나와 니느웨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when nearby people repent their sin, Jonah's very angry unto God. Because of this, I do not want to obey you. 요나 하나님께 화를 내죠. 그 장면이 또 나옵니다. Jonah chapter 4 verse 2.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요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God attempt to give Jonas an object lesson or God's sovereign ability to give and take life.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조롱박이 나게 하시고 또 다시 조롱박이 죽게 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finally choosing another path how to change.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우리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할까라는 부분입니다. The first, 첫 번째는요. Recognize that everything you possess is temporary.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롱박이었든 잠시 그늘을 만들었던 조롱박이었든 집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관계든 우리의 삶이든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동영상 기억하십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큰가 우리가 시간 한 번 더 그 영상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Thank you. Number two, confess that God is God.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할 때 분명 우리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The last, passionately, the purpose, but for sure, God's purpose.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열정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일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 요나도 선원들도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모두 다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